창세기 7장은 노아 홍수 심판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를 통해서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본문은 6장에서 설명한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의 조건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설명에서 다시 상세한 설명으로 반복해서 가는 히브리식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하죠. 1장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2장 3절까지, 그리고 좀더 상세한 설명,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는 것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을 2장 4절 이하에 한 것과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드리라.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장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이라고 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7장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에서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십니다. 방주에 드려야 할 동물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홍수의 시간 진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노아는 7일 동안 방주에 동물들을 드리고, 7일이 지나서 그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면, 바로 40일간 비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에 동물들이 방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노아는 심판의 주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는 대상이죠.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무슨 재주로 모든 동물들을 암수 이렇게 짝으로 방주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노아를 방주에 넣으시고 문을 닫으십니다. 16절 보십시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을 닫습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말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은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시고 닫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방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를 다 집어넣으시고 문을 닫으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심판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과 또 동물들,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 동물들 제외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렸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그런 심판이었단 말이죠. 23절에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이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물로 하는 심판은 아니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데 있어서 조금의 실수도 오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끌리거나 좌우되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노아의 시대하고 비슷할 거다 경고하신 것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주님 재림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귀를 기울이거나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추구하고 모든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노아 때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 때의 심판은 홍수가 오면서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의 마지막 심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직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방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는 사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방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재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때의 심판처럼 마지막 때에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게 자기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가운데 그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주의 은혜로 그리고 남은 저희들의 모든 삶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